나는 물었어. 내가 내게 물어보았어. 내 인생에 그 무엇이 세상에 제일 소중했던가. 어느 날 밤 나는 물었어. 내가 내게 물어보았어. 시간 속에 그 무엇이 세상에 제일 소중했던가. 너라였나 친구였나 행복했던 사랑이었나. 지금도 알 수가 없어. 고개를 들어보면 아직도 잡히지 않는 빛나는 별 하나. 어느 날 밤 나는 물었어. 내가 내게 물어보았어. 내 인생에 그 무엇이 세상에 제일 소중했던가. 기쁨인가 슬픔인가 끝이 없는 고독이었나. 지금도 나는 알 수가 없어. 고개를 들어보면 아직도 잡히지 않는 빛나는 별 하나.